The brand new revolution is coming now. This represents the new world of ACSP. Just can't think about anything but you. 가면 속 너를 봤어. 또 다른 얼굴을 봤어. 헷갈린 헷갈린 어둠 속에 갇혔어. 차갑게 다가온 너 그 어둠을 몰고 온